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거기에 대한 그 물음에,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만약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편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드릴 때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부터 오는 그 평안, 기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를 때 그 노랫말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드시고 또 내게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체험,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꿈을 꾸면서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수단, 경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막 신학을 졸업하고 초보, 초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가 모든 게 서툴고 머릿속에 지식만 있었지 실제로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초창기를 보냈었는데 저를 도와주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따라다니시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시고 그러면서도 저를 정말로 잘 섬기셨던, 정말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저를 위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부끄러운 얘기를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을 떼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무슨 내용이십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 부부 집을 한번 신방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듣다 보니까 그 아들 되시는 분이 미국에서 그 MBA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투자 그런 분석회사에서 다니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현실한 그런 삶을 가정을 꾸렸는데 이분이 그 주식에 자기도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조금씩 수익도 없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본격적으로 그 주식을 투자하는 일에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약간 그 도박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매번 그렇게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사람들보다는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도 안타깝게도 조금씩 손실을 보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재산, 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날려버릴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 가정이 그래도 좀 부유한 집안이라서 도와줄 수 있었지만은 도와주다가는 더 큰 자기 아들 수렁에 빠지게 만든 것 같아가지고 모든 지원을 다 끊고 그 아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지만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한번 신방에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느 날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날 늘 집안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남편 아들 대신 보면 아마도 그 자리가 불편했는지 피하셨고 그 부인만 이렇게 남아 계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제가 준비한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계속 그 군사님 아들 생각이 머리에 남아졌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제가 처음 보는 그 남자분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 부목사실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알겠는데 대충 아 남편 되시는 분이시구나 싶어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그 흔히 그 어떤 중독된 사람들 어떤 건 실패한 사람들 같은 그런 인상이 아니라 굉장히 밝아 보여서 아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 감사한 일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다녀가시니까 그 다음 날에도 유계서 주식도 하고 자기가 또 도박도 했던 겁니다. 조금씩 그 잃어버린 그 돈이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도박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어느 날도 도박을 하다가 또 그나마 마련한 돈을 잃고 심신이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자다가 꿈을 꿨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다 흐르고 정말 이게 꿈인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참회하면서 자신을 지난 삶을 되돌려달라고 그렇게 참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지 하고 이렇게 자기가 꿈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바로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참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꿈속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어떤 때 매번 일어날 때는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했는데 그날은 굉장히 몸도 가볍고 마음도 아주 가볍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보이고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고 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뭔가 숨이 막히고 뭔가 답답하고 나가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전혀 새롭게 자신에게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참 여러 가지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은혜의 방편은 크게 두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적 세례와 성만찬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외에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강단에 선포된 말씀, 이 설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쳐왔었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례와 성만찬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또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사이에 어떤 연대감이 있음을 확인하고 또 성만찬에는 어떤 차별이나 구별 없이 다 주님의 자녀들고 주님의 살인 피를 함께 나누듯이 우리가 차별과 구별 없이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만찬 자리입니다. 오늘 성만찬 강의 드리면서 신약성경에 기록된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좀 가장 오래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만찬 의미를 잠깐 함께 생각해 보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전하면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의 죽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책망합니다. 성만찬을 너희들이 오용하고 있다고, 성만찬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들고 있다고 그들을 심하게 나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너희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성만찬을 받으려면 너희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는 그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책망했을까?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님께서도 아무런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고 뭐 그들과 함께 심지어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비방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더불어 함께 식탁을 나누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차별을 두고 구별을 두는 그런 모습을 성만찬 자리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주님의 만찬을 성만찬을 나누고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처지가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것 그리고 식탁을 나누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인이 있었고 또 종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자기의 것만을 돌보고 자기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고린도 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과 함께 우리가 애찬이라고 부르는 아가페 말이라고 부르는 그런 공동식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런 음식들을 실컷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면서 그렇게 먼저 식사를 했던 반면에 밤늦게 일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미처 함께 공동식사에 나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던 사람들은 그들이 남긴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다 먹어버려서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차별과 구별 없이 한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는데, 또 그렇게 선포했는데, 자기가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깨버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사랑 없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성만찬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다시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만찬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본 말씀에서 전하고 있듯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넣듯이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살,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차별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각자 삶의 처지는,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성판의 자리가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을 나누러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 앞에 놓인 삶을 산다고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고 자기 일만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 생활 동안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가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유익만을 가면서 자기 저울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 이유 때문에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우들이 사도 바울에게 드렸던 책망,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성도 나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옆에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진심으로 형제자매를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합당하게, 마땅하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에 나올 때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성만찬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 또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형제자매님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만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밝혀졌듯이 성만찬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는 당신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가리켜 그것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흘리시는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함께 먹기 위해서는 당신 그 큰 빵을 부숴야 찢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이 그렇게 부서지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서진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부수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자리에, 그 사랑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가로유다로 초청하셨습니다. 나중에 세 번이나 자기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그 성만찬에 초대하셔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에 초대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 단지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삶의 식탁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주셨듯이 우리가 이 성만찬을 관리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며 또 감사하며 또 그렇게 서로 위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